안녕하세요, 회원님. 온지 얼마 안 되셨나봐요. 제가 여기 트레이너예요. 네. 아까부터 운동하시는 거 봤는데, 잘하시긴 하시는데, 조금, 아주 쬐끔, 부족하신 것 같아요. 네. 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리로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운동은 말이죠. 자세가 주 포인트예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 스쿼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체 운동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운동인데, 다리를 살짝 내리시고, 힙을 뒤로, 얼굴은 정면 보시고, 천천히, 천천히 내려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보니까 힘드시죠? 그렇죠? 원래 운동을 제대로 하시면 그래요. 이리로 오세요. 운동 끝난 거 아니고요. 자, 마무리. 운동은 자고로 마무리 운동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리 운동 말고 제가 마사지를 해드릴게요. 특별히 회원님이 예쁘셔서 특별 서비스 해드리는 거예요. 네. 회원님 몸이 많이 뭉치셨네요. 이리 오늘 많으셨다고요? 혹시 무슨 일 하시길래 이렇게 뭉치셨어요? 자주 오세요. 제가 자주 풀어드릴게요. 자, 다 됐습니다. 회원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 감사하다고요? 맨입으로? 회원님. 목도 마르고 팔도 아파요. 어쩌냐고요? 에이, 괜찮아요. 그냥 커피 한 잔만 사주세요. 밑에 커피숍에서요. 알겠다고요? 오예, 이쁜 회원님하고 커피 마신다. 커피 나왔네요. 제가 가지고 올게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요? 한번 맞춰봐요. 아, 그럼 몇 살처럼 보이냐고요? 저보다 한살 어리실 것 같은데. 맞지 않나요? 아님 말고요. 직업이 어떻게 돼요? 아, 취업 준비생이신 거예요? 아마 잘 되실 거예요. 걱정 마요. 아, 그리고 사투리 쓰시던데, 혹시 혼자 살아요? 역시. 왠지 혼자 살것 같았어요. 저도 혼자 살거든요. 그리고 운동하는 거 봤는데 약간 몸이 틀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정을 하셔야 할것 같은데, 아, 어떡하냐고요? 병원 가면 돈 많이 드니까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이래봬도 전문가거든요. 얼마냐고요? 됐어요. 돈보단 사람이 먼저죠. 그냥 봐드릴게요. 가끔씩 커피만 사주세요. 특별히 이쁘시니까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교정 지금 해달라고요? 어떡하죠? 지금 마땅히 해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근데 교정은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받으시는 게 좋긴 하죠. 그렇죠. 그러면 회원님 집에서 교정만 해드릴게요. 어차피 홈트레이닝이라고 집에서 가서 해주는 트레이닝도 있는데요, 뭘. 그리고 뭐제 얼굴도 아시고 제가 일하는 센터도 알고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전 딱 교정만 하고 나올게요. 괜찮으시죠? 그럼 교정 시작할게요. 어깨부터 해서 천천히 교정해 드릴게요. 할때 너무 아프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회원님은 취업 준비하면서 혼자 살면 힘들지 않아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외롭기도 하고. 사실 저도 혼자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외롭긴 하다고요? 그럼 보통 외로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술 드셨다고요? 건강에도 좋지 않은데. 이제 수리하던 역할을 제가 하면 되나요? 아, 부끄럽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셨나 보네. 그럼 저 라면 먹고 가도 돼요? 이제는 술 생각나면 저 불러주세요. 그러면 외롭지 않게.